영화 무대 미술 제작소 창립 예순돌 기념 보고회가 24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관계 부문 일꾼들과 제작소 일꾼들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영화 무대 미술 제작소 종업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영화무대미술제작소가 걸어온 지난 60년의 행로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와 우리 당의 주체적 문화 정책을 충직하게 받도록 영화창조사업에 필요한 문화기재들을 우리식으로 발전시키고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작품 창작에 적극 이바지해온 자랑스러운 연역이 새겨져 있다고 하면서 당의 문화 정책 관철에 크게 공헌하여온 영화무대미술제작소 종업원들과 일꾼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기념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